영쪽 조선인민군 창건 85돌세 저만 농군맹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웅변 모임이 21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는 농군맹 일꾼들, 평양시안의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을 칭송했습니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애국의 도운 땀, 깨끗한 양심을 바쳐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